나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흔들어 온다 손이 깊은 불로 반지 등이 내려온다 눈의 머리를 흔들면 양이 쭉 뜨더니 몸엔 어리숭덜숭 머리 나냐 뜻한 말이 이런 마을아드니 딸이 천둥아드 남다리 지나가드 말의 도으로 잔디뿌리 왕고래를 차라라라라라 흔들며 조각이 쫙 벌리고 고갱고갱어내서니 산찬내 튀는 몸은 땅에 톡까지 간다 흠이 내려온다 흠이 내려온다 흠이 내려온다